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과 극악무도한 특수작전 노름으로 조선반도의 엄중한 전쟁 상황이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3월 30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을 위한 정세 통보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모임에서 신홍철 외무성 부상은 최근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를 통보하고 그와 관련한 공화국의 원칙적 입장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과 각종 핵전략 자산들을 총투입하여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벌여놓고 주권국가의 수뇌부 제거를 위한 참수작전과 핵 로켓 기지를 없애버리기 위한 선제타격작전의 기본을 둔 특수작전 훈련을 미친 듯이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또한 무도하기 짝이 없는 미제와 괴뢰 패당의 특수작전 노름에 대처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를 악랄하게 골고들면서 저들의 합동군사 연습을 정당화해보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책동을 단죄하고 미국이 우리 최고 수뇌부와 주요 전략기지들을 특수작전으로 제거하겠다고 선포한 이상 우리가 선제타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너무도 웅당한 자위권 행사로 된다는 데 대하여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모험으로 전쟁 위험이 무겁게 드리운 현 조선반도 정세는 모든 문제의 근원의 시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부단히 강화해 오다 못해 수많은 핵전략 자산들과 특수작전 수단들을 끌어다 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하여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면서 현 정세의 본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 입장에 대한 명백한 견해를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